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정의당 외교안보부 본부장이 21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괴뢰 당국의 4대 매국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안보실 1차장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 대조선 강경 정책을 역해서 총동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을 장인으로 둔 남조선이 일본을 장모로 모시는 대리 사위의 정략 결혼에 대한 서약을 하는 것으로 된다고 개탄했습니다.